김제동 씨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아. 반갑습니다. 김제동 씨.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아, 윤도현 씨. 예. 예. 아, 그 방송에서 자꾸 형이라 그러지 마라 그래 가지고. 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예. 윤도현 씨. 예. 김제동. 그것도 기분이 괜찮네요. 예. 도현 씨. 아, 살짝 맘 먹는 것 같아 그러죠. 예. 아니, 뭐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뭐 맘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치, 얼마 안 나죠. 예. 아, 자, 예. 오늘 사연 올려 주신 분 사연을 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멸치 날다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민간요법을 거의 즐기시죠. 처음엔 아, 특이한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했었지만 도무지 견딜 수 없이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약을 쓰면 더 상태가 나빠진다고 틀이 박혀버리신 어머니, 병원은 더더욱 싫어하십니다. 가끔 자다 일어나 보면 어깨 한쪽에 빻은 생강이 파스로 붙여져 있고, 저번엔 다리에 쑥과 이름을 말해주시지 않은 무언가를 붙여서 며칠 지나니 흉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맙소사. 오늘은 화장실에 갔더니 글쎄 치약으로 머리를 감고 계시더군요. 머리가 찝찝했는데 시원하시답니다. 가족 이야기들은 이미 듣지 않으십니다. 도무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머니의 업적, 멈출 길이 없을까요?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어머님들은 보통 민간요법을 이렇게 좀 많이 사용하시죠. 그렇죠. 민간요법 중에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보통 이 민간요법에 숨어 있는 것은 이제 그걸 해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낫는 걸 겁니다. 그렇죠. 네. 이분은 어머님이 너무 심하시니까 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셨는데 네,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아이디가 도현이라는 분입니다. 아닙니다. 아, 아닌데? 아니니까 아기 코끼리고 여기 도현 적혀있는 건 뭐냐면 당신이 읽으란 얘기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형을 보살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어우, 살이 쪘나? 다리가 안 펴지는데요? 이게, 예. 예, 아이디가 네. 아기 코끼리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사연인 즉슨, 네. 님의 어머님의 전생은 허준인가 봐요. 어머님을 말리지 마세요. 아, 민간요법을 쓰신다니까. 네네. 예. 그랬더니 밑에 또, 역시 리플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양교리의 태양이라는, 예,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네. 아, 그럼 아버님은 예진낭자게 꾸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문득이지 않습니까? 예. 이 재치들이. 아, 전생에 그러면 아버님이 예진낭자였다. 이거 아버지가. 아버지가 예진낭자. 어머니가 허준이라니까. 아, 그러시군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홍춘이 아니라 그런 게 얼마나 다행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 저는 그 드라마가 예전에 끝났지만은, 아, 저는 그 드라마에서 그, 예. 다른 것도 다 그거지만, 그 이면식 선생님이 연기. 예. 어우. 학권이었죠. 그 약간 그 숨이 넘어가실 듯한 그 연기 있지 않습니까? 그치. 뭔가 보수가 놀라실 때. 야, 그 되게 비슷하네. 멀리서 홍춘이가 딱 보일 때, 예, 그, 예. 확! 그 내면의 연기, 그거 예.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음은, 아이디가 사이비요법이라는 분이, 날이 갈수록 아이디가 다양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발에 쥐가 날 때는 쥐약으로 발을 씻으시겠군요. 뭔 말씀이십니까, 이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밑에 쥐가 나니까 쥐약을 예, 쓴다 아, 이거죠. 쥐약을 쓰시나.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아이디가 달려라 뭐하니라는 분이. 달려라 뭐하니.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달려라 뭐하니. 달려라 뭐하니. 굉장히 또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달려라 뭐하니라는 분이. 네. 아니 좀 인간요법이라고 그랬으니까. 고양이를 다리에 메고 다니셔야죠. 난 너무 똑똑해.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예, 예. 요거 이제 사연만 편집하고 달리라 뭐하니만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서 좀 시청자분들이 재미가 감퇴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아이디를 봤는데. 네. 아, 이게 달리라 뭐하니. 재밌어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달리라 뭐하니. 달리라 뭐하니. 다음은, 어디죠? 이거요, 이거요. 아, 그렇군요. 다음은, 언제까지 제가 보살펴야 됩니까? 아, 진짜. 네. 됐으면 좀 제발 영원히 길게 좀 보살펴 주세요. 예. 항상 좀 형하고 함께. 네. 예. 네. 집에 초대한다, 그지?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리플. 아이디, 아싸 고돌이. 예, 아주 친숙한 아이디입니다. 민간요법이라. 말 그대로 민간인들이 구두로 전해주는 병을 이기는 비법 아니겠습니까? 어머님이 그걸 못하게 하시려면 두 분 군인이 되세요. 군인은 민간인이 아니니까 민간요법이 통하지 않을 테고 그럼 어머니의 기행도 끝이 나겠죠. 이상입니다. 이렇게. 야, 조금 그 각도가 하이한 데서 집중을 하셨군요. 예. 요 앞에 못 알아들으신 몇 분 남자분 중에 한 분은 짜증을 내십니다. 뭐야, 주인님. 예. 자, 다음은. 예. 이 리플들을, 이, 방금 이 리플, 달린 리플을. 예, 예. 사연을 올려주신 멸치날다님이 읽으신 모양입니다. 예. 그걸 직접 그 밑에 본인이 직접 또 리플을 달았습니다. 예. 이분 뭐 하시는 분일까요? 멸치날다님이 사연 올린 사람입니다. 전 정말 어머님을 사랑해요.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아버지는 약사고요. 이모는 한의사가 됩니다. 고모는 산부인과 의사, 작은 고모는 정형외과 의사.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꼭 어머니의 업적을 적어야 되겠습니까? 밀가루로 머리 감는 것은 기본이시며 입 닦을 때는 소금을 쓰십니다. 내가 치약을 달라고 하면 많이 쳐다보는 눈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안 겪어보면 모릅니다. 라면은 절대로 어머니한테 끓여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강을 넣어주십니다. 라면은 생강을. 이렇게 투정을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면 싫기도 하지만 너무 전 무섭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라고 했는데 나 딸이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딸이랍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딸. 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 방법 자체가 원천적으로 지금 차단되어 있는 겁니다. 예. 하여튼 뭐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네네. 그 어머니가 민간요법을 예.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네. 뭐 굉장히 정감도 있고 또 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그게 또 정서적으로 위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신적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이 건강이 크게 나쁘시지만 않다면 네.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막 그저 웃으면서 용인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자식된 도리로.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네. 리플 달아주세요. 김재동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